이유를 몰랐어. 왜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. 너와 나 만난 이후로 나 변한 것 같아. 아주 많이 말이야. 이 노래 들리니 네가 너무 고맙잖아.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.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. 난 정말 Oh baby 하루가 지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러다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야. 마냥 웃기만 해. 이런 내가 보이니 Oh baby 네가 너무 고맙잖아.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. Oh 눈을 뗄 수가 없어. 내 눈에 너만 보여. 너만 계속 바라보 싶잖아. 난 오 정말 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Oh baby 이런 날이 끝나질 않길. 모든 게 다 변하지 Oh, baby.